네, 오늘 본문은 72절까지 전체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를 집중해서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장담했던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했던 이 베드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물고기 두 마리, 벌떡 다섯 개로 많은 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현장 속에서 있던 사람들, 또 병을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났던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53절부터 72절까지 그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배신자들로 나오고 있어요. 배신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배신의 자리를 이제 피해야 된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늘 예수님의 배신의 편에 서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베드로 또 있는 군중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신의 편에 서서 그렇게 예수님에 반대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또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무너지는 모습이 한 번에 무너지질 않습니다. 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광경 속에서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 물론 이제 거기 있는 군중들은 이미 뭐 예수님 편에서 지금 멀어져 가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지금 한통 속이 돼가지고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데,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배신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 배신의 자리에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원인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 있질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 바로 그럽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피곤하고 슬퍼서 잠이 들었다. 뭐 많이 피곤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이 중단되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돼요. 좀 우리가 등한히 할 수는 있어요. 가끔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기도의 끈, 기도의 연결고리들은 계속 가지고 가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식과 부모 간에 대화가 점점 단절되면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들이 집에서 대화를 잘 안 하죠.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 앉으면 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왜 그래요? 얘기를 안 하면, 대화를 안 하면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베드로는 이 기도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고민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질 않는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또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고민의 문제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더 악화돼도 하나님의 해결하고 계시는 방법이 조금 더 악화시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은 하지만 하나님의 악화의 방법, 또 더 힘들게 하셨다가 우리가 더 기도하면 바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영적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지금 막 뭐 혼란이 왔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먼 거리 멀찍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배신의 자리는 기도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가 점점 흐려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도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5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갔다. 멀찍. 멀어졌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일단은 도망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가면 좋겠는데 지금 멀리서 지금 뒤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전에 앞에서 본 것하고 많이 다르죠. 베드로는 사실 이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무리로 걸어갈 때도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오라. 그냥 무리를 걸어갔던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고 이 베드로는 그래 그랬어요. 덤벙덤벙 되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허둥지둥대요. 허둥지둥. 왜 그런가? 멀찍이 따라야 돼. 왜 멀찍이 따라가는가? 그 이유가 있죠. 자기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 제자 아니야. 나 제자 아니야. 왜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이제 걸리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군중들.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제자들 보면 다 그런 거죠. 다. 자기 생명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하나도 예수님 편에 나서질 않아요. 다 도망갔어요. 다 배반하고 다 멀어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 있는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막 다 예수님 죽여야 된다 뭐 저 막 그리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막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그 증거를 아무도 찾지 못했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 거예요. 군중심리는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동을 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도 무엇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다 옳다 그러고 신문도 다 옳다 그러고 그러는데 또 들춰내면 뭐 진정 사실이 뭔지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군중들은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이쪽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저쪽에서 맞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 맞는가 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따라가는 게 필요한데 이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오늘날도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슈? 안 다녀요. 교회 와보면 있어요. 그런 주님께 딱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의 생활인데 어느 정도 예수님과 조금 틈을 두려고 그러죠. 조금 멀찍이 예수님 너무 가까이 하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똑같지 못해요. 그래야 자기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웠을 뿐만 아니고 조금 멀리 떨어지면 숨기가 쉽습니다. 숨기가 쉬워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지금 다 숨어 있는데 여차하면 베드로도 이제 숨으려고 그러죠. 숨으려고. 자기 자신을 피하기가 쉬운 그런 장소에서 지금 딱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 66절 이하에 보면 아랫뜰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밤이니까 컴컴하니까 지금 사람들도 거기 서가지고 뭐 막 웅성웅성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딱 있으면서 자기 모르겠지. 그리고 숨기가 쉬워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 마음 자세가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제자긴 하지만 여차하면 내가 좀 숨어야지. 숨어야지.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기도 싫어하면서도 여차하면 살짝 숨기를 좋아하고 뭐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쥐처럼 뭐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또 난 쥐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 것처럼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부흥회 할 때도 뭐 부흥회 좀 오라고 회사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교회 안 다녀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또 식사 시간에 뭐 기도하고 또 모여 있는 경우 저기 모여서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보면 다 담배 피고 술 먹으러 가고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뭐 성가대해요, 뭐해요, 뭐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사람들이 태반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그게 편하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가 편한 거예요, 편해. 새벽에 가끔 이 운전하다 보면 여기 들어올 때 지금은 이제 밝아져서 그런데 어두울 때 이렇게 오다가 보면 저기서 뭔가 오는 것 같은데 뭐 가까이 오니까 들어가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죠. 오는데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불도 안 켜고 오는 차들이 있어요 가끔. 이거 큰일 납니다. 자기 정체를 밝혀야 돼요. 나는 자동차입니다 하고 헤드라이트 켜고 안개등도 켜고 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밝기 시작하면 그냥 끄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바로 나온 사람들 뭐 특히 이제 좀 안개가 조금 껴있고 뭐 이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기를 밝혀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짠맛이 분명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을 비춰야 돼. 안 드러내면 안 되고 또 숨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안 드러나도록 지금 숨을 수 있는 위치 속에서 계속 지금 못하면서 있다. 이게 배신의 자리거든요. 배신의 자리.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주님과의 관계를 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있는 배신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는 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지금 섞여 있어요. 지금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 편에 있어요. 여기는 다 지금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또 내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은혜를 까먹게 하는 사람들과 자꾸 같이 하다 보면 결국 나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믿음이 점점 약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면 재미가 없고 좀 시시하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왜 이렇게 재미있고 부어라 마셔라 놀러다니고 막 이러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이 점점 재미있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리기 시작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66절 이하에 보면 하속들하고 앉아있다. 하속들하고. 거기는 종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있어요. 그 자리가 이 베드로가 앉아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든지 예수님과 아예 저 거기에 함께 있든지 결국 이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한 번 부인했을 때 아 저 왜 이랬지 그리고 빨리 떠났으면 다음 두 번 세 번까지는 안 갈 수 있는데 거기 떠나질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배신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바꿔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믿음의 어떤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빨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자꾸 만나야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가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 자리로 가야 된다. 말씀이 생각나는 자리.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6절 이하에 이제 무너지는 이 단계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뭐 직접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조금 멀리 있다 뿐이지. 그런데 68절 보면 거기 있는 이 비자 하나가 종 하나가 와가지고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부인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네 말을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69절 또 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은 그 당이다. 예수 당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 나는 그 당이 아니야. 네가 하는 말을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당이 아니야. 이제는 부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모르겠다. 두 번째는 그 당이 아니다. 71절에 가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배신의 단계는 그런 거예요. 배신의 단계는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얼버무립니다. 그런 거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난 몰라. 세 번째는 내 손에 장을 지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점점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난 더 이상 난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러고 아예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강도의 세계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죄라고 하는 게 습성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죄를 우리가 지면 처음에는 가슴이 두 근반, 세 근반, 네 근반, 다섯 근반 이렇게 여섯 근반 점점 이제 열 근반, 스무 근반 이렇게 커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뎌집니다. 점점 무거워지니까 죄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무거워지면 에라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아요. 운전을 할 때도 그래. 처음 운전대 잡을 때는 막 덜덜덜 떱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운전하지? 10km만 가도 막 너무 빨라요. 그러다가 조금 운전하면 30km 가도 괜찮아요. 50km 가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익숙하면 천천히 가는 차들 보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막. 익숙한 게 그런 거지. 죄도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죄를 저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죄를 조금 지는 거에 대해서 아 이게 좀 무뎌져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싱겁다 그러죠. 싱겁다.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는 처음에 처리해야 되는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가야 되는 이런 일을 자기가 등한히 하고 뒤로 물러갔더니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 번째까지 가서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53절부터 72절까지 전체 내용은 사실은 베드로의 부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자신이 지금 거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라는 것이고 앞에 이 55절부터 65절까지는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끼어넣은 거죠. 사실 54절 다음에 66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상황을 지금 거기의 상황이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여기 끼어넣었어요. 사람들도 지금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막 충동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어떤 소망인가? 그 마음 속에 한 줄기의 빛이 있었다. 불씨가 남아 있었다. 불씨가. 그게 무슨 불씨인가? 72절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말씀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오늘 주시는 게.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을 감당해 갈 때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되죠. 내 속에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양육이나 무슨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면 뭐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암송을 계속 시킵니다. 암송. 그래서 내비게이터도 그렇고 CCG도 그렇고 훈련을 할 때 저도 69절 뭐 쭉 뭐 그리스도께 순종 뭐 쭉 해가지고 69절 또 129절, 249절을 다 암송시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69절을 시험을 볼 때 보고 나서 종이 큰 거 4장 주고 69절을 다 쓰시오. 한 절, 한 구절 까먹으면 A 플러스에서 A, 두 절 까먹으면 B 플러스 B 그래가지고 한 10구절만 빼면 낙제. 근데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외워가지고 쓰는 것들이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딱 올 때, 그리스도께 충성,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또, 시험이 다가올 때, 뭐, 시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 암송한 게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삶의 증거가 뭔가 하면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심을 생각해. 이 베드로에게는 그 마음판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온 거죠. 다른 것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산상수훈도 듣고 뭐 많이 들었어요. 뭐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천국의 비유도 그렇고 종말에 대해서도 다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 안에 쌓여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말씀은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자기는 그때도 예수님한테 성을 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말았어요. 자, 부인하고 말았는데 생각났다. 생각. 그 말씀이 생각났다. 가론 유다하고 다른 이유, 그 다른 점이 이거예요. 가론 유다는 말씀이 생각나질 않았어요. 네 하던 일을 속히 하라. 뭐 같이 손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아지는데 가룟 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자책감만 있었어요. 내가 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랬어 그래가지고 후회하면서 나가서 자살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울었다. 가룟 유다도 울었겠죠. 후회의 눈물을 흘렸겠지만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왜요?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새롭게 그렇게 해가시는 것이죠. 결국 이 베드로는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의 자리가 있고 충성의 자리가 있는데 이 두 차이의 아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켰습니다. 내 죄를 보면서 좀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우는 자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담대케 하셔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배신의 자리, 배반의 자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 한 시간 동안 기도하라. 기도해야 너희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깨져 있어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과 좀 자꾸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꽉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또 신앙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뭐 우리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이 뭔가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내가 기뻐하는 것일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거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또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채워야 되고 성령께서 내 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 들어갔던 말씀들이 다시 끄집어내져서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실패할 때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다시 막 샘솟는 것이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를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러한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뭐 이런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남자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밀착된 충성의 삶, 헌신의 삶,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서 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가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